free and single, I'm ready to bingo. Hey, 누구나 쉽사리 가는 건 재미없잖아. 좀 더 높게 세게 라라라라라 위에서 팍 견뎌낸 착각에 닿게 되는 것. 좀 더 버텨 버텨 라라라라라. 내 사람아 사람아 날 더 밀어줘. 난 뛰겨 wake up 수면 위로 긴 시점에 다 깊어져 나더워져. 이젠 upgrade 한 단계로 나가. 숨이 차게 달려 원 멋지게 끝낸 그대 해본 good time. 오늘만큼 party time. 가슴이 어동치는 승리를 맛봐 이제는 해본 good time. 누가 그대 맞겠나. Oh. Sexy free and single I'm ready to bingo. Sexy free and single I'm ready to bingo. Oh. 역시 불리한 확률에 맞서 겁내지 말고. 무섭다고 포기하지는 마. 이제부터가 진짜 나나나나나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어보는 것뿐. We fade, we lose, to win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사랑.